제1번조선 청년상공회 청상회 제20차 총회가 10일 일본 오사카에서 진행됐습니다. 허종만 청년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부의장들, 청년의 각급 기관 단체 일꾼들, 그리고 제1번조선 청년상공회 회장과 각지 청상회 여권 회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총회에서는 제1번조선 청년상공회 회장으로 림용철이 다시 선출됐습니다.